기다리고 기다리다 이젠 견딜만해진 계절 어느덧 거리 위엔 많은 사람들 손을 맞잡은 아직은 어색한 저 설레임들 어쩌면 너와 나의 첫 모습 잘 지내고 있어 걱정했던 것보다 많이 웃고 돌았던 기억들 사르르 녹아 흐르는 눈처럼 흘러 아무것도 할 수 없어